예, 우리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다윗을 쫓던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습니다. 그죠? 정말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무방비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기회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사울의 옷자락은 잘랐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봐주고 이럴 때 있는데 그래도 상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하셔도 이렇게 내가 참았다 하는 걸 좀 알아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는지 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막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며 사울을 불러세웁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버지여 나를 보소서. 여기를 보시옵소서 아버지요. 사실 아버지는 아니 장인어른이죠. 엄밀히 촌수를 따지자면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요라는 말은 그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옷자락을 보면서 증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아들아 이게 정녕 다윗 내 목소리냐. 그렇죠? 그러면서 사울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완벽한 찬스에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고 자기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자기를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갖고 흐느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군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기 원래 있던 기브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이제 한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아주 불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사울이 스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울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평화의 기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장에 들어오면서 이 다윗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려버립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너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이 일어나.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거 조금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도 될 텐데 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한번 봐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시면 이 지금 이 화살표들이 이 다윗이 왔다 갔다 하던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도피하던 그 여정을 그린 것인데 저 파란 쪽, 이 왼쪽의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바닷가죠. 그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들이 집결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가서 미친 채 하며 살아났던 장소가 바로 그 가드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파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죠? 이 사해 바다와 가드 사이를 보시면 색깔이 좀 누런 색깔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여기를 계속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가운데 보시면 아둘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그일라입니다.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구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다시 탈출하여 나와서 그 밑에 쭉 돌아다니는 곳이 십광야, 집광야가 있고요. 그 밑에는 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바다 쪽으로 저쪽 영역 쪽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이죠. 그쵸? 잘 안 보이시지만 대충 어떻게 돌아다녔나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사해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 사막 지역, 이 광야 지역을 주로 방황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마온 광야, 그 마온이라는 데가 저기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갈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갈멜 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온 옆에 마온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갈멜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주변을 다윗이 이렇게 돌았는데 오늘 어디로 갔다고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맨 끝인 부엘세바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은 왜 바란 광야로 갔을까요? 다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졌던 사무엘이 죽자 이제 사울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있는 것은 저 위쪽에 기브아라는 곳인데요. 기브아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언제 또 사울이 추격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24장의 마지막과 25장 바로 이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이 일어나는가 싶었더니 사무엘이 죽는 바람에 다윗은 다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는 아마 심적으로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도망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란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죠? 600명이나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600명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수도 있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 아마 다윗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 문제로 골치 아파할 때에 다윗에게 아주 좋은 소식, 희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본인들이 원래 정착하고 있던 마온이라는 곳, 그 마온에 한 갑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갑부가 양털 깎는 일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양털 깎는 일이 뭘까요? 이 농사를 지으면 이 추수하는 거와 똑같이 양을 키우면은 이제 날을 잡아서 양털을 깎는 날을 이제 추수하는 날처럼 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 잔치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이 다윗 이야기 뒤로 가시면 압살롬 이야기 때 압살롬이 압놈 자기의 그 형님을 배다른 형님을 죽일 때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잔치가 뭐 하는 잔치입니까? 양털 깎는 잔치입니다. 그죠? 양털 깎는 잔치는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잔치가 되는 날이죠. 그 갑부가 이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소년들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렇죠? 소년 10명을 보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갑부가 이제 양털을 깎으며 크게 부하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식량을 조금 공급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데 10명씩이나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심부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옆집 가서 연탄 좀 빌려와라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우리 어른들 그죠? 꼭 연탄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옆집 가서 연탄 좀 한 두 장 빌려와라 이런 거. 또는 옆집 가서 쌀 떨어졌다고 그때는 쌀 떨어지면 지금은 금방 마트 가면 되는데 그때는 쌀 떨어지면 꼭 옆집 가서 빌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그릇 하나 가져가든지 뭐 바가지 같은 거 하나 가져가서 저기 우리 엄마 그러는데요. 저기 쌀 떨어졌는데 쌀 좀 조금 달래요. 이렇게 하면 옆집에서 막 이렇게 부어서 담아주면 쌀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그런 경험. 이런 그지 같은 경험이 저에게만 있나요?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옆집에서 애가 왔는데 10명이 왔어요. 그 집 애들이 다 왔어. 첫째부터 열째까지. 곧 찔찔 흘리면서 10명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그러는데요. 쌀 좀 달래요. 이건 뭔 말이에요? 많이 달라는 거죠. 그죠? 지금 10명이나 보낸 이유는 아마 다윗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600명을 먹여야 되니까 아마 굉장한 식량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10명씩이나 보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10명이나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줄 만큼 그가 부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10명이나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10명이나 보낼 때 그냥 근거 없이 그냥 그지처럼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달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지금 바란 광야로 자기가 도망 내려오기 전에 주로 그 마온 광야 쪽에 있었는데 그 갈멜 쪽에 있었는데 그 갈멜 쪽에 지낼 때 대부분 다 이 사람의 양떼들이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떼들을 자기네들이 해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해줬다고요? 보호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축산 쪽만 나오면 제가 조금 흥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죠? 그 뉴질랜드에 올 때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오면 저는 목장 가서 일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곧 농장주가 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이 영업을 가면 이 소를 보고 이 소를 어떻게 먹이라고 농장 아저씨들에게 이제 그냥 포뮬라를 짠다고 하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면 우유가 엄청나게 더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전공이 아주 뛰어난 이 포뮬라를 잘 짜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뉴질랜드 오면 제가 그 될 줄 알았어요. 뭐가 문제죠? 뉴질랜드는 풀만 나게요. 아무 소용이 없네. 제가 하는 일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혀 눈꽃만치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신경 안 쓰는 게 한국에서 신경 안 쓰는 게 뭐죠? 초지 관리하고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양 키우는 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그 목축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와 한국은 핵심이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의 핵심,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양을 키울 때 이 목축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약탈입니다. 약탈.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죠? 또 곰이 와서 물고 가고 사자가 와서 물고 가고 이 약탈이 그 당시에 양 키우는 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이 양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실 그냥 농사가 아니라 목축을 그냥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패막이가 돼줬잖아요. 다윗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오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탈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은 다윗의 덕을 본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냥 무턱대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심을 쓰고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한 다섯 명만 보낼 걸 그랬나? 뭐 이런 후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건 다윗 생각이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도와준 사람 생각하고 도움받은 사람 생각은 늘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자기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양이 많아진 것은 자기 덕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보낸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데 좀 좋게 거절하지. 아, 올해는 좀 양털이 좀 짧아서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거절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 다윗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다윗을 너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요즘 주인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먹을 걸 주겠느냐라고 거절해서 보내는 것이죠.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다윗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아마 조금 우리 영어로 사카즘이라고 하는데 비꼬듯이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을 조금 비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람은 다윗의 보낸 사람들을 모욕을 줘서 그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너희들 다 일어나라. 칼 차라. 그래가지고요. 600명 가운데 200명만 자기네들 그 있는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다 같이 칼을 찼습니다. 칼을 왜 찰까요? 칼을 왜 찰까요? 예. 그 모욕받은 것을 원수 갚기 위해서 칼을 차는 것입니다. 정말로 칼을 차고 이제 다윗이 그 갑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 조금 주고 말았으면 되는데 지금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위급해졌는데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지금 양털 깎는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느라고 지금 자기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칼 차고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이름이 미련함, 어리석음 또는 얼간이 또는 바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돌트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바보, 얼간이, 미련한 놈 이렇게 줬을까?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게 이 사람의 별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진짜로 아예 이름을 뭐 바보라고 적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집에서 귀엽게 부를 때, 그죠? 우리 옛날에 개똥아, 우리는 뭐 주똥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이렇게 똥 붙여가지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애칭을 나발이라고 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대로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재앙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잔치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이익에 빠져서 큰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미련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에 빠져서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과 현재의 눈앞의 이익에 빠져서 당장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미련함, 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동네 유지입니다. 돈 많습니다. 그죠?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재력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양털 깎는 날에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방 코앞에 다가올 재앙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얘기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들려오는 심각한 정치 소식에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흔히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냐, 대통령이 두 명이냐 하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는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권력을 휘두른 사람, 그렇죠?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누렸던 특혜는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딸과 관련해서 승마협회가 절절기었던 것. 그 가운데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정말 루머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입는 옷까지도 코디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녀가 살던 그 집인가요? 오피스텔인가요? 이렇게 그 신발장을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옛날 필리핀 대통령 사모님께서 많은 신발 가지셨던 것처럼 이 모녀도 신발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적어요. 저희 집도 식구가 7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신발 쫙 쌓아놓으면 꽤 될걸요. 그죠? 신발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켤레에 수백만 원짜리 신발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아마 흥청망청 쓸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최순실 씨의 딸이 SNS에 올렸던 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줄이 이렇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이게 누가 캡처해서 그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이 권력과 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어쩌면 우리도 속으로 그런 권력과 부를 부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미련하지 않은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여러분과 저의 통장 남은 잔액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우리도 나발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에게 곧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길게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아무리 젊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오늘날의 양털 깎는 잔치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발은 영적인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양털을 깎으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풍족한 것 같죠. 당장은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다윗이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무지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함에서 깨어나는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엄마, 아빠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영적인 미련함에서 깨어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1절과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결심하고 가는가? 다윗의 계획은 이제 칼을 차고 400명이 들어가서 지금 이 나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 하인, 그 일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죽일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씩씩거리며 다윗이 이제 400명을 이끌고 이제 나발 너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가고 있었고요. 나발은 지금 다윗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나발을 만난다면 나발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씩씩대고 가고 있는 다윗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을 알아보고는 그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려져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맞이하는 겁니까? 이거 경배하는 겁니까? 그죠? 어쨌든지 다윗은 지금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것이죠. 이제 심판의 칼을 들고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한 여인이 나귀에서 내리더니 자기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에게 간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 것이죠. 그렇죠? 이 아비가일, 우리 이 에비가일이라 하나요? 영어로 에비가요? 뭐 이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 중에 한 명 이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도 영어 이름 아비가일 쓰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뜻은 Father of Joy입니다. 기쁨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이 아비가일이 태어나고 굉장히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이 Father of Joy라는 거는 다른 뜻으로 하면 Source of Joy,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얘는 정말 기쁨 근원이야. 얘만 있으면 정말 주변이 다 기뻐져. 이런 뜻으로 이 지은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하인들에게 듣고 나서는 갑자기 이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18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다섯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그죠? 아마 소년을 10명 정도 보냈으면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거 굉장한 음식을 급히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기타 등등 이 수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듯이 그를 맞이하며 이제 그의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모욕은 아주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칼을 한번 뽑았는데 물에도 잘라야지. 이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여인이 하나 음식 가지고 나와서 아 음식 여기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뭐 이런다고 음식 가지고 덜렁 돌아가겠습니까? 이 자존심 있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자가 그죠? 칼 얘들아 탈차라 그래가지고 400명 다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한 명 남아서 음식 여기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음식 가지고 됐다 가자. 이게 남자 자존심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칼을 뽑았는데 완전히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나무라도 잘로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다윗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까지 음식 받았다고 돌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엎드렸다고 아마 돌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 29절 3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29절 제가 읽고요.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여인은요, 나발은 지금 다윗이 오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상관도 없고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제 곧 등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대권 주자를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막 이 인생이 달라지듯이 나발은 지금 전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다윗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는가? 그냥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만 아는 것 가지고는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심판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기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회군합니다. 군 400명을 데리고 음식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되게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여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맞이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감동했는지 다윗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엘이라는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나발에게 속해 있던 수많은 남자들의 목숨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흠없는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나발의 가족들을 죽였다면 아마 유대인, 자기 동족을 학살한 학살자의 이름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엘의 지혜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의 모습입니다. 지혜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똑똑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남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교민사회에서 나는 열심히 머리를 써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가올 심판을 깨닫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여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는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지금 아웅다웅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붙잡으려고 아주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결국 마지막엔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혜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또 하나 아주 중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발은 자기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할 뻔한 미련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비가일은 오히려 심판을 막아내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미리 준비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것을 그냥 우연히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차를 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모습은 오늘 아비가엘이 바로 다윗을 만나자 그 앞에 경배하며 다윗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한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의아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리 앞만 봐도 이 두 가지는 너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발의 모습과 아비갈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나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비가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렇게 똑똑한 아비가일이 왜 나발과 함께 살고 있었느냐. 그 잘난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이 나발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 그죠? 아마 그 당시에는 물론 자기가 결혼을 결정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나 그 오빠들이 아마 그 사람이 부자고 돈도 많고 하니까 아마 거기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확연하게 정말 지혜로운 여인과 정말 미련한 남편을 한 집안에 함께 살게 만들어놨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를 짓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저는 목사니까 아비가일이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나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원래 다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장은 우연히 나발과 아비가엘을 부부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비가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은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는 어떤 날은 나발처럼 살고 어떤 날은 아비가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 한 10년 뒤 20년 뒤에 오실 것처럼 내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쩔쩔매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날은 나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은 나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로.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날은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어떤 날은 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귀히 여기고 이 세상의 작은 이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아비가일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어떤 날은 나발처럼, 어떤 날은 아비가일처럼 마치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동거하고 공존하듯이 제 안에도 하루는 나발처럼 하루는 아비가일처럼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비가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아비가일이 일어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나발이 잠들고 아비가일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아비가엘의 길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다윗을 만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듯이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비가엘을 깨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